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했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싫어 어졌어 멀리 간 거니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봐라 나타날 것 같아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울면 못 볼지 모르니까 울고 싶지 않아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더 날 것 같아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가야 생각처럼